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몽골인민 혁명 승리 95돌째 즈마이오 자르갈 톨긴 에르디니바트 수상에게 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가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 한편 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몽골인민 혁명 승리 95돌째 즈마이오 룬데긴 보레부스렌 외무상에게 8일 축전을 벌였습니다.